시작했던 다 똑같은 모양들 지겹지도 않아. Yeah. 혼내내는 건 난 취미없어. 반듯한 세상에 장난을 쳐. 까만 밤하늘의 색깔 너만의 색깔로 spray. 시간은 충분해. 누군가 정해둔 길 재미없어. 특별한 오답이 답이 나. 오늘부터 네가 원하는 길 찾아. Go go go go. 잘 오진 듯한 생각은 no more. 착한 것보단 제멋대로 지금 느낀 느낌대로 먼저 do it do it. 너를 던져. 원하지 않는 건 돈은 no more. 뻔한 것보단 네 멋대로 널 더 자유롭게 해. Yeah, 활짝 한번 상대해. 넌 아직 so young. 그들이 시키는 대로만 했더라면 못 듣지 넌. 어깨로 오로지 책 가방만 맸더라면 못 추지 넌. 눈치로 한 결정을 속아 따로 있잖아 원하는 결과. 아무도 모르게 삐뚤어지면 결국에는 모두가 너를 기억하지. 네가 내 이름을 알고 있는 이유도 간지 so young. 6년 전에 TV를 봤더라면 알 거야 내 시작도 안 young. Now you love me with that XOXOXO. 그러니까 억지로 철들지 말고 just let it go. 잘 오진 듯한 생각은 no more. 착한 것보단 제 멋대로 지금 느낀 느낌대로 먼저 do it do it. 너를 던져. 원하지 않는 건 돈은 no more. 뻔한 것보단 네 멋대로 널 더 자유롭게 해. Yeah, 활짝 한번 상대. 넌 아직 so young. 이기고 지는 건 시간이 알 거고 되고 안 되는 건 young. Go on, go on. 내 방식은 내가 만들 거고 더 앞서갈 거야 멀리. Take it over. 모두 뒤흔들어. 누가 뭐라해 내 맘대로 해. Yeah. 당장 어디든 가도 돼. 뭘 해도 다 alright. 분명한 건 내 안에 있어. 내 맘이 가는 대로 내 멋대로 나만이 만들 수 있는 paradigm. Baby. 잘 생각은 no more. 착한 것보단 제 멋대로 지금 느낀 느낌대로 먼저 do it do it. 너를 던져. 원하지 않는